잊을 수 없는 그 얼굴 지우려 지우려 해도 지울 수 없는 그 이름 이별을 아쉬워하며 가슴속 깊이 간직한 내게 하고 싶었던 그 한마디 남겨둔 채 돌아서는 살판 내 모습 뒤로 울먹이는 너를 느끼며 때로는 아쉬움 속에 세월이 흐른 어느 날 난